소리 없이 소리 없이 흐르는데 외로운 여인과 자기른 여인과 가버린 꿈속에 흐르는데 외로운 여인과 자기 잃은 여인과 가버린 꿈속에 상처 말없이 갈까요? 물결 바람에 힘을 들면 내 마음은 묻는다. 저 멀리 어둠 속에 너의 모습 찾는다. 너의 모습 어리는 내 마음도 그린다. 지금은 빼지 않는 너의 모습 찾는다. 뛰어간다 구름아 너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바닷가에서 추억을 맺은 사람 잡고 세상은 밝아오고 달마저 기우는데 수만리 먼 하늘을 날아가려나 가엾은 작은 새는 속에 외로움 남겨둔 채로 내 사랑하는 그대여 정말 가려나 내 가슴 속에 서글픔 남겨둔 채로 떨어지는 저 꽃잎은 봄이면 피지만 내 사랑 그대 떠나면 언제 오려나 날아가는 저 철새도 봄이면 오지만 내 사랑 그대 떠나면 언제 오려나 그대로 그렇게 지하라도 그대로 그렇게 떠나간다면 난 정말 울어버릴까 오 그대여 한마디만 해주고 떠나요 지금까지 나를 정말 사랑했다고 오 그대여 이 한마디 잊지 말아요 나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한다는 것 주고 떠나요 지금까지 나를 정말 사랑했다고. 오 그대여 이 한마디 잊지 말아요. 나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한다는 것. 오 그대여